자, 이번 시간 이제 오늘을 책임져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 자, 손대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의 오픈하셨나요? 이번 주에 강의가 아, 이번 주에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됩니까? 네. 네, 이번 강의 주제는 뭔가요? 역시 뭐 똑같은데? 주식에 대한 내용. 주식 어떤 네. 거? 뭐 기본적인 강의를 해요.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 예. 그다음부터 뭐 아, 패턴 이런 부분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필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또한 단계 한 단계 좀 적용이 더 되면 네네. 뭐 충분하게 시장에 흔들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하고 교육을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자, 그럼 강의는 청주대? 네, 예. 청주대. 평생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대. 청주대 전화하면 되나요? 전화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놀러 오십시오. 차 손대사, 한잔. 아, 청주대까지? 네. 청주대, 아, 아, 좀 청주에 멀었다. 사시는 아, 분들이에요. 청주에 사시는 분들이. 네. 좀 먼데. 서울에서 가긴 좀 멀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청주대 가면 손대산 교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손대산 교수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유호선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거기에는 손대상이라고. 아, 손대상이라고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이 지금 보게 네. 되면 한국은 지금 세일 중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랜드 코리아 세일, 그랜드 그렇죠. 코리아 세일 이 부분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전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성과가 충분히 좀 나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거의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명동을 네. 가거든요. 아, 무슨 일로요? 일단은 뭐 방송을 또 하러 가고, 네. 뭐 놀러도 가고, 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인들이 확실히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뭐 몸소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외국인을 좀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정부에서도 역시 소비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보게 되면 소비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70%가 이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65% 정도의 경제를 좀 책임지고 있는 게 소비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좀 받았죠. 그래서 1조 한 2천억 정도가 지금 뭐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을 하고 수출도 역시 증대를 해야겠지만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말만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백화점 매출이 상당하게 이틀 동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울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부? 울부. 예. 울산이랑 네. 부산. 예. 뭐, 중소기업청에서도 역시, 네.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게 아마 부산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9월 11일부터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9월 9일부터, 아니, 10월 네. 1일부터요. 10월 10일까지 또 뭐가 있냐면, 부산에 국제영화제가 있어요. 아, 국제영화제. 네. 그 영화제에 맞춰서 또 부산에서도 역시, 뭐,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그동안 뭐 화장품 업계라든가 혹은 뭐 수많은 업계들이 계속 참여는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로 또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뭐 가장 많은 135개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22개 업체가 또 포함이 됐어요. 뭐 테마파크라든가 혹은 호텔, 공연, 교통 이런 부분을 합쳐서 222개 업소, 그다음에 2만 519개 장소가 업소가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서 아마 5년 동안 사상 최대의 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하게 되면은 조금 시기는 늦춰졌습니다만, 메르스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뭐 관광업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끝난 다음에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국은 세일 중이다라는 타이틀로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국자 추이를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 아마 몸소 체험을 좀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8월 메르스가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 방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늘어나기는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뭐 작년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한10% 정도는 아직까지 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이라고 했는데 8월 14일부터 15일 실적이에요.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16% 정도 매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 현대는 18%, 신세계는 거의 뭐 27%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역시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명품도 세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면세도 사후 면세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돈을 뭐 택스를 미리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년도 역시 기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계속적으로 6.6% 올해 대비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올해 이전보다는 6.6%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수혜로 보게 되면 K-POP도 역시 잠실 중국 경기장에서 지난번에 좀 했는데 가고는 싶었는데 거의 외국인인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갈 방법이 없어갖고 가지는 못했는데 어떻게든 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국제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역시 K-POP으로 인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고 거기에는 뭐 해외 외국인들이 또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기간이 어느 정도는 좀 존재를 하잖아요. 일단은 뭐 해외를 가게 되면 그 기간도 지금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서울타워라든가 SM타운 그 다음에 뭐 에버랜드 그 다음에 난타 뭐 대부분 호텔뿐만이 아니라 교통 그 다음에 항공까지 대부분 세일을 좀 하면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많은 건 역시 음식료. 네. 그리고 화장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항공권도 괜찮더라고요. 1+1으로. 네. 1+1. 네. 아니 근데 항공권 블랙 프라이데이 이게 언제부터죠? 그거는 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예. 10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월 말인가요? 지금 네. 아니 날짜를 찾아보고 있는데 항공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김종현 님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이 된다면 뭐에서 가장 사고 싶으세요? 저요? 할인 많이 될까요, 근데? 글쎄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할인을 해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외국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저는 뭐 전자제품 중에서 사고 싶은 게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좀 구매하지 않을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년도에 지금 예산 잡힌이 나왔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에서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대규모 할인 행사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 예산이 10억이야. 아니 그 걸그룹 몇, 뭐 연예인 몇 명 부르고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데서 한번 제주도까지 해서 그 연예인 부르고 행사 하루 하면 끝나겠는데 이 금액은? 그 하루 행사 금액도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루 행사 금액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대규모 할인 행사라고 해갖고 10억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쿠폰을 예? 주지 않을까요? 쿠폰? 쿠폰으로 또 10억 주는 거야? 쿠폰으로? 아, 이게 이번에도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쿠폰 한 장이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또 주도 또 확실하게 좀 잡아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좀 먹는 데이예요. 아, 이번 주는 먹는 데이. 네, 먹는 데이. 다음 주는 공연들 보는 데이. 그리고 뭐 사는 데이. 셋째 주가 사는 데이입니다. 네. 10월 달 첫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머스트도 해갖고 전체적인 좀 할인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 어쨌든 10월 달에 원래 뭐 백화점이 원래 맨날 살래 그 써붙이고 있지만. 그렇죠. 원래 전기 세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10월 달에. 같이 들어가야죠 또. 아니 거기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원래 전기 세일 들어가는 거 갖고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 그러면 곤란한데. 근데 이제 뭐 백화점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에게는 또 뭐 텍스 리펀드 해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쿠폰까지만 발급하게 되면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살만하겠죠. 원래 한국 오는 김에 뭐 쇼핑도 추가적으로 할인이 된다고 하니 뭐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뭐 기존의 내국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추석이 있으니까.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이 부분하고 좀 엮어서 같이 좀 10월 달이구나 추석 지나고구나 그러니까 그 전통 시장도 예. 역시 300곳 정도가 이번에 추석 전에 좀 하지 그러면은 예, 참여를 했어요 전통 시장 그랜드 세일 예, 좀 이런 명예로 해갖고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장철이랑 추석 명절 휴가철 네. 이렇게 엮여갖고 또 네. 전통시장에서도 한국인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한 또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고궁 같은 경우 박물관 같은 경우도 할인을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예전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하러 대부분 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은 아마 또 새로운 문화를 알리는 차원이 네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또 사고 싶은 게 또 네.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기를 조금 잘 노리게 되면은 그래도 네. 적어도 내국인들한테도 혜택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뭐 그동안 못 먹었던 한우 20% 할인받아서 먹고 한우? 네. 20% 할인해준다고? 네. 20% 할인해주니까 네. 먹고 네. 그다음에 뭐 그동안 그 비싸잖아요. 박물관 네. 이런 데는 뭐 그래도 좀 저렴하긴 한데 뮤지컬이나 네. 난타 이런 공연을 보게 되면 좀 비싼데 네. 어떻게든 뭐 할인이 좀 적용이 되게 되면 더 네. 좋지 않을까.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쓸 돈이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브로커 네.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역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네. 한국인들에게 이런 그 물건 사갖고 다시 넘기는 거 쿠폰을 사서 다시 넘기는 거 그런 브로커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야겠네 나는. 역직구. 네, 역직구 얘기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최근에 동부스펙 2호인가요? 동부스펙 2호였나 동부스펙 4호였나 하여튼 그 동부스펙으로 해갖고 이 미스틱 블루가 동부스펙 메터였나요? 동부스펙 2호인가? 이게 아마 미스틱 블루하고 합병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 그 얘기가 나왔 미스터 블루군요. 미스터 블루. 예. 요 얘기가 있는데 웹툰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네. 네. 웹툰 어떤 거 주로 보세요? 저는 이제 노블레스. 노블레스. 가오스 전자. 난 병맛을 좋아해서 마음의 소리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좀 마법사. 저는 그림이 좀 이쁜 거, 화려한 거. 저는 병맛을 좋아합니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뭐 유일하게 아는 게 마음의 소리. 아, 마음의 그 소리. 애봉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애봉이. 네, 맞습니다. 네. 마음의 소리를 잘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런닝맨에도 조석 그 작가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웹툰 작가가 지금 출연을 하고 최근에 웹툰 작가들이 여기저기 나오더라고. 아마 이번에 그 저 뭐야? 강풀이 네, 강풀이 나왔었고 네. 강풀 씨 같은 경우 많이 나왔었고 그 저 이번에 그 요리사들 싹 한번 이제 열풍 지나고 나면 또 작가들 열풍이 또 한번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웹툰뿐만이 예. 아니라 웹소설, 웹소설. 웹드라마 예, 예.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웹툰 하나만도 덩어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화책 보는 거 굉장히 사실은 좋아했거든요. 저희 때만 되더라도 만화를 보게 되면 일단은 불량아 이런 이미지가 살짝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어디든지 좀 웹툰을 좀 겪을 수 있고 뭐 홍대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을 보게 되면 가족 단위로 또 책을 볼 수 있게끔 만화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만화책으로 봤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폰이 또 대세다 보니까 스마트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유선 인터넷 쪽에서는 검색 뉴스, 이메일, 블로그, 쇼핑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8.3% 최근의 그 흐름이고요. 뭐 스마트폰 쪽에서는 검색 뉴스까지는 이메일까지는 똑같은데 소셜미디어, SNS 쪽이나 그 다음에 웹툰이 20%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웹툰 시장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1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T에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올해 1조를 좀 갈 것이다. 아니면 2020년 안에 1조를 갈 것이다. 뭐 정부에서도 2025년을 1조를 달성하기 위한 뭐 원년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 만화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죠.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에서도 그다음 마블과 DC 코믹스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합병됐죠. 합병이 되면서 마블 같은 경우 월트 디즈니가 지금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마블 글로벌 코믹스라고 해갖고 네. 지금 해외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만화를 보게 되면요. 어벤져스라는 네. 또 만화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배경이 한국 쪽과 함께 올려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도 역시 예전에 또 유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에반게리온. 대부분 좀 들어보셨을 테고 건담. 이게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쪽으로 해갖고 지금 3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 시장에 사실은 웹툰 하나로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이라고 하죠.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든가 혹은 이끼, 아파트 이런 부분이 또 영화화가 되다 보니까 2차 판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로도 역시 뭐 호구의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드라마로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도 지금은 계속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얼마 전에 게임도 대박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게임은 기대감도 계속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뭐 역시 뭐 만화로 나오는 그런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파이브 은밀하게 위대하게 전설의 주먹 대부분 좀 제가 본 영화인데 이게 웹툰 기반의 영화더라고요. 그 웹툰 기반의 영화의 장점은 하나가 뭐냐면 네. 기존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던 애청자가 영화로 또 넘어간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은 이제 거기에서 좀 각색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소재 영화 관객 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의 BEP는 다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흥행을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면이나 미생 같은 경우도 열풍이 좀 있었죠. 예전에 미생이 한창 또 화제가 되었을 때는요. 싸이를 뛰어넘는 조회수가 좀 기록이 되는 상황인 만큼 웹툰 기반한 프로그램 영화라든가 혹은 프로그램이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가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혹은 요즘 같은 경우는 신입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료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클릭수가 나오게 되면 정식 작가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해드렸듯이 뭐 기본적으로 드라마라든가 단행본 그 다음에 영화 게임 연극 외에도요 캐릭터 상품이 요즘엔 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마조 뭐 사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캐릭터화가 되다 보니까 뭐 샵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샵으로서 문구도 역시 엮어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미생 같은 경우는 보시듯이 롯데칠성에서 나온 커피에 뭐 캐릭터로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케미칼은 광고로 찍었습니다. 광고 하나케미칼. 네, 하나케미칼에서 예. 이제 직접적으로 네. 만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케미칼이 별걸 다 하네요. 만화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원래 하던 화학업종은 잘 안 하나? 재밌는 바이오 시밀러도 하고 바이오 시밀러 팔았나? 판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판다고. 네, 판다 그랬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또 금연 열풍이 불잖아요. 네네. 그 청소년들 금연하라고 또 만화도 나오더라고요. 그 윤태호 미생 아마 여러분들이 웹툰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미생 아니면은 그 저 전지현 그 됐던 그 소설 뭐죠? 그 전지현 맨 처음에 그 저거 했던 거 영화 찍었던 거. 예, 네, 엽기적인 그녀. 네, 그런 것들이 그런 다 이제 웹 소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웹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소스가 돼서 이제 멀티유스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작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신서유기처럼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이제 어제 그 신서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웹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윤태호 작가 그 미생의 작가 이름이 윤태호거든요. 강풀이 네, 그렇죠. 아마 강풀 작가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아는 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윤태호라고. 윤태호가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 7장이 넘게 나오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이사를 많이 다녀갔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윤태호 작가가 이제 미생으로 성공하고 나서 이제 강연회 때 이제 강연을 하면서 어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네. 이제 나도 꿈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을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능력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은 진짜 윤태우 작가의 그런 그 능력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좀만 하다 안 되면 바로 그만두거든. 나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그거거든. 이거 아니네 싶으면 또 하고 또 팔랑팔랑 해갖고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버티는 것도 예.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웹툰, 같아요. 웹툰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다음카카 이런 거 말고. 뭐 매출 비중 얼마 되겠어요? 뭐 그런데 이제 예. 플랫폼 쪽도 어쨌든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플랫폼 왜냐하면 쪽이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넓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웹이 됐든 뭐 모바일이 되었든 그냥 이렇게 퍼지는 부분도 물론 있고 또 그 이렇게 웹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커버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유통 핵심은 포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포털주도 뭐 넓게 보면 관심 범주 안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포털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상업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아까 여기 신서유기 얘기해 주셨는데 신서유기의 예, 저는 출발점은 나영석이라고 하는 스타 PD의 움직임과 네. 함께 웹에서도 모바일에 통한다라는 걸 확인해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컨텐츠의 힘을 확인해 준 것과 더불어서 포털로 유통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거기서 붙는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강풀이라든지 윤태호라든지 아니면 뭐 김풍이라든지 굉장히 그러면 유명한 웹툰 작가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힘도 포털 쪽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주에 대해서도 유통시킬 수 있는 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 이제 게임주 말씀하실 때도 언급드렸는데 게임빌은 이익 못 내고 컴투스만 이익 낸다? 결국 게임 유통하는 놈만 먹더라라는 거죠. 게임 개발해봐야 뭐 중국에서 똑같은 게임 바로 개발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게임 유통에서 유통마진을 먹는 애가 이익을 내고 네. 게임을 개발하는 애는 이익이 안 나는 것처럼 네. 그런 유통사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유통사를 통해서 중국과 다이렉트로 중국의 또 대형 유통사랑 또 관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세상 많이 좋아진 거죠. 화면을 잠깐 한번 볼 텐데 화면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만화방이 상장을 한 거거든요. 만화집이. 만화 이게 지금 그렇죠, 미스터 블루 그렇죠. 동부스펙 2호랑 합병한 합병생이나 이제 미스터 블루인데 만화방도 상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자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만화방이 거의 없죠. 없죠. 거의. 이게 자 인터넷으로 온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형화가 좀 많이 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악기 판매점도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근데 온라인 쪽에서 누가 그거를 집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모바일화 시키고 누가 더 빨리 나가고 하는 쪽에서 플랫폼을 누가 깔아주느냐.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돈을 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뭐 그런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모바일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신서유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지금 모바일 웹드라마 제작에 대한 쪽을 또 하고 있는 제작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IHQ를 계속해서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들 아마 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트렌드에 대한 변화와 관련돼서 좀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HQ는 정부에서, 네. 저기 그 이학영 위원님하고 오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스를 당해야 돼. 디스를 안 당하면 안 가더라고. 디스를 당해야 가더라고. 그렇죠. 네. 요즘 정부에서도 이 레진 코믹스가 한창 예, 레진 코믹스잖아요. 네. 그 매출을 그 지금 1억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성인 만화방이죠. 성인도 있고 네. 일반도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관심 작가를 없어요. 좀 많이 키우더라고요. 성인 만화방이 좋아. 정부에서도 역시 네. 자금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한 10억 가까이 자금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쪽으로 지금 펀드 자금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정부에서도 역시 펀드 자금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좀 생산이 네, 돼야 네. 되고 거기에 부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네.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예전에 캐릭터 산업을 좀 얘기를 해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미키마우스가 85년 동안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해드렸고요. 네. 어벤져스의 캐릭터 하나가 또 뭐 세계 2차 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50년 이상을 지금 월트 디즈니에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네.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웹툰 이게 이제 해외 쪽에는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네네. 단어 자체가 없어갖고 한국에서만 만들어진 고유 내용인데 이게 또 지금 수출 쪽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부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향후 하나의 또 이슈,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갖고요. 일단은 제 취미는 만화책 보기라는 타이틀로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영영 위원님한테 지금 그 영상이 왔는데요. 세강까지 걸어가다가 지금 지치겠다고.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 올려드립니다. 영상 올렸더니 이런 걸 올리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지금 세강 가시는 길을 갖다 영상으로 찍어갖고 지금 올려주시는데 세강까지가 너무 멀어갖고 지금 지쳐갖고 못 가겠다고 네,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손대상 교수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